하라다 아키히로 자주 평화 민주를 위한 광범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조 우호 활동가 대표단이 6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과학기술 좋은 당, 만경대 학생 소년공전, 판문점 등을 참관했습니다.